위해 난 너를 바보처럼 기다렸지. 매일 밤 나는 너의 숨소리만 들어봐도 알아. 넌 나의 삶의 반쪽이었으니까. 지울 수도 없을 만큼 더.